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에 찾아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다 말씀하시고 또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 나는 목자다. 다른 사람들은 강도며 도둑이다. 라는 이 말씀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결국 주요한 뜻은 그겁니다. 양들이 목자랑 있을 때 풀밭에 가고 먹을 것도 먹고 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도둑이랑 강도랑 같이 있으면 빼앗기고 잡혀서 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강도랑 도둑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고 있죠.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 귀로 들어보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들으려고 모인 여러분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하느님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양일 때부터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잘 돌보면서 건강히 자라도록 돌봐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먹을 거 얻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히 자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생명을 주는구나 이렇게 가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은 예수님의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한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예, 더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양들도 여기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또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 그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모습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모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에서 들은 말씀, 그것을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고 따라가고 있는 말씀,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전해준 자리인가?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에 가십시다.